이 시에서 시인은 매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그물에 걸려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미 그물에 걸려있다는 거죠. 일이 이미 틀어져 버렸든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곤란과 환란에 처한 것입니다. 7절에 한 말씀대로죠. 근심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그것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졌습니다. 9절에 그리고 슬픔과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력이 약하고 뼈가 쇠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자기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고 그는 인식합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욕하고 이웃과 친구까지도 멸시하고 등을 돌리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12절에 깨진 질그릇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시인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절망적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신의 죄악을 자각합니다.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직접적인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조상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죄와 많은 부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특별한 환란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깨어진 질그릇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깨어짐이죠. 그것은 사실 은혜의 때가 왔다는 청신호입니다.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의 태도가 어떤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의 첫 번째 태도는 주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또 2절에서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또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에서는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또 5절에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6절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7절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8절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9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들은 다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청들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7절에 나온 것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헤세드를 기억함으로 합니다. 이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언약의 사랑은 그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고 이것이 그의 즐거움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란이 그에게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건 절대 아니죠. 그의 심령은 여전히 깨어진 질그릇 같지만 상한 심령,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잘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을 합니다. 14절이 반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내 하나님이라고 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이 아내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와 같이 시인도 이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15절의 이런 고백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나를 건질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나를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구합니다. 그것이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만 보면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고통이든지 환란이든지 말이죠. 그는 이렇게 해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해주실 것을 17절과 18절에 기대하고 바랍니다. 시인의 세 번째 태도는 확신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승리의 외침이 터져나오죠. 19절에 있는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선하심은 어떤 선하심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선하심이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베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인은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버림받았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미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경건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절박한 때를 만나도 이렇게 섣부른 말, 섣부른 판단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느 다윗의 시처럼 이 31편도 그의 힘있는 권고와 설교로 맺어집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든 성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약해지는 때에도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또 24절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져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다윗의 시편은 얼마나 힘있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주께 피하라.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시는 애가 실로 너무나 크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쓴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물에 걸리고 넘어지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인생 가운데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쌓아두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